우리나라의 리영허 외무상은 기네비사우공화국 외무국제협조 및 해외동포상으로 임명된 소아레스 쌈부에게 2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대외관계 발전을 위한 그의 새로운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했습니다.